귀여워 내 먹는 빌딩 사이 숨 막히는 도시도 난 지겨워 어딜 향해 가는지 무얼 원하는지도 몰라도 정해진 무대 위에 같은 연기를 하는 게 난 너무 지겨워 run 미친 듯이 높이 뛰어 run 무대 밖에 모두 나와 run 일어나 소리쳐 run run run run run 미친 듯이 높이 뛰어 run 박차고서 모두 일어나 네가 갇힌 연극 속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꿈을 꾸는 게 지겨워 내 먹는 종이 위에 똑같이 복사된 삶이 지겨워 어느덧이 오른지 무얼 찾고 있는지 몰라도 로봇 인형처럼 생각 없이 사는 게 난 너무 지겨워 run 미친 듯이 높이 뛰어 run 무대 밖에 모두 나와 run 일어나 소리쳐 run run run run run 미친 듯이 높이 뛰어 run 박차고서 모두 일어나 네가 갇힌 연극 속에서 모두